호산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찬송가로 늘 즐겨 부르는 찬송인데 이렇게 성가로 또 오케스트라 합주로 함께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친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심을 믿고 더 희망차게 믿음으로 출발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2장 7절 그리고 창세기 41장 51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함의 축복, 잊어버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한국의 여러 명언들 가운데 서로 반대가 되는 두 명언이 있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것이죠. 아는 것이 큰 힘이 된다. 맞습니다. 또 다른 명언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무엇이다? 약이다. 다시 말하면 잊어버리는 것이 약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치 어떠한 방패든 이 창을 가지고서는 다 뚫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과 또 어떠한 날카로운 창이든 이 방패면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창과 방패, 이 모순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하는 두 명언이죠. 아는 것이 힘이야. 아니야, 모르는 게 약이야. 그렇다면 과연 이 둘 가운데 어떠한 말이 맞는 말일까요? 우리가 험난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두 말이 모두 맞다는 것이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안다는 것, 큰 힘이죠. 반면에 나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모르거나 아예 잊어버리는 게 큰 약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두 가지 논리가 구속 역사 가운데 그대로 모두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기억함이 축복일 때가 있는 반면 반대로 잊어버림이 축복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기억함의 축복은 무엇이고 반대로 잊어버림의 축복은 또한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함으로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분명히 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할 때 축복을 받게 된다. 첫 번째 기억함의 축복이죠. 역대상 1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손 대대로 명하신 그 말씀 영원토록 기억하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기억하다. 무엇을 기억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분명한 축복의 근거가 된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때 복을 받습니까?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내용, 안식일을 기억해야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고 있죠.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할 때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온전히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반대로 이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주일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살지 못하면 순간 예배에 빠지는 거예요. 아차, 어제가 주일이었지. 또 예배에 늦게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하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 그 시간 11시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첫 순간이 11시다. 이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게 되면 집에서 몇 시에 출발하는지도 정확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몇 시를 작정해놓고 와보니 10분 늦었어. 그럼 다음 주에는 언제 출발하면 됩니까? 오늘 정한 시간에 20분 전에 출발하면 돼요. 아, 그럼 9시에 출발하면 되겠구나. 8시 50분에 출발하면 되겠구나. 20분 일찍 잡아놓고 출발하면 그 다음 주에는 10분 일찍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또 예배를 향해 출발한 시간을 정확히 기억해 두고 우리가 그대로 실천에 옮긴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기억함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때 축복을 받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수많은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신명기 7장 19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너희를 끄집어낸 것을 그 기사 이적을 베푼 것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다. 신명기 15장 15절도 말씀하고 있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종으로 살다가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준 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 숱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 잊어버리는 자를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말씀뿐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숱하게 지어왔던 죄악 또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 신명기 9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수많은 은혜들, 그 은혜들보다 더 많은 게 뭡니까? 우리가 지어왔던 수많은 죄악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잊지 말뿐 아니라 우리가 지어온 수많은 죄악들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까? 같은 죄를 또 짓게 됩니다. 또 짓게 돼요.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남이 나에게 저지른 죄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제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남이 나에게 저지른 죄는 빨리 잊어버리시고 내가 그동안 지어왔던 죄들은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해내므로 말미암아 다시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않는 기억함의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침상에 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침상에 들기 전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기 전에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시편 63편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는 시편 기자. 피곤하다고 아 오늘 하루 내가 너무나 밖에서 일하다가 지쳤으니까 그냥 TV보다 누워서 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할 때 하루하루 단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억하며 잠들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며 잠들어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수많은 기억함의 축복, 이 기억함의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의 칠대손 에녹입니다. 에녹. 에녹은 65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드셀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그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는 무시무시한 메시지가 담긴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에녹은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의 심판이 와. 무드셀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끝, 종말을 기억하며 살았던 자가 에녹입니다. 그 결과 에녹은 어떠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홍수 심판이라는 무시무시한 재앙 전에 산채로 하늘로 변화되어 올라가는 기억함의 놀라운 축복, 영생의 축복을 에녹이 받았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끝이 달라요. 끝을 보고 살았던 에녹은 다른 사람들과 끝이 달랐습니다. 창세기 5장 족보의 다른 족장들은 향수하고 죽었더라로 끝나요. 심판의 끝을 보고 달렸던 에녹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로 끝납니다. 죽었더라가 없죠.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에녹을 바라보며 기뻐하셨을까요? 바로 심판이라는 끝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끝이 있다. 우리는 반드시 선악간 심판을 받는다. 종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 에녹이 하나님은 기쁘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에녹과 같이 기억함의 축복을 반드시 받음으로써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우는 영생 변화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임할 잊어버림의 축복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두 번째 축복, 우리에게 임할 잊어버림의 축복이 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잊어버림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닥친 환난을 잊는 축복입니다. 나에게 닥친 극심한 환난을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욥기 11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환난을 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뼈아픈 상처, 그 아픔, 환난을 떠올리려고 해도, 추억하려고 해도 물이 흘러간 것처럼 기억나지 않게 해주겠다. 이 축복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엄청나게 큰 아픔, 상처 당한 적 한두 번 이상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픔과 그 상처의 사건이 만일 잊혀지지 않고 매일매일 떠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고 날마다 꿈에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당했던 모든 환난 있다 할지라도 다 잊어버리게 하고 다시는 기억하게 하지 않는 축복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잊어버림의 축복이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임하는 잊어버림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난함을 잊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가난함도 잊어버리게 해주시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1장 7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상처, 아픔, 환난은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난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가난은 어제도 계속되고 오늘도 계속돼요. 한순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현재 나에게 주어진 가난이 잊혀질 수가 있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부요해질 때 가난함의 고통은 잊혀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할 때 현재 우리가 당하는 극심한 가난, 이 가난을 잊어버리는 풍요의 축복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한순간에 쏟아져 들어와 보세요.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정말 내 사업체, 직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데 한순간에 재물이 쏟아져 들어와 보세요. 그 순간 이전의 가난함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성도 잘 사는 사람 못 봤어요. 대부분 가난해요. 천국만 우리에게 주시려나 봅니다.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 당신의 자녀가 이 땅에서도 부요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이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보시면 기억함의 축복과 잊어버림의 축복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면, 잊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어서 모든 가난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해주겠다. 재물 얻는 능력. 가만히 있어도 내 손에 돈이 탁탁 붙는 거예요. 100달러 지폐가 탁탁 붙는 거예요. 물질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따라오는 삶. 바로 이 놀라운 축복, 가난을 잊게 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을 잊어버림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잊는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내가 받았던 수치, 치욕, 부끄러움 잊어버리는 축복을 또 주셔요. 이사야 54장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당했던 수치, 치욕,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했던 과거의 수치와 치욕을 몇 배로 갚아주시기에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치욕은 다 잊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던 모든 원수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 수치 치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가 받을 잊어버림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미 지나간 일들을 잊는 축복입니다. 과거가 되어버린 지난 일들을 잊는 것이 축복이다. 빌립보서 3장 13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과거의 지난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 왜 축복이 될까요? 바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에게 새로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려고 내가 이미 한 일들을 잊어버리겠노라 그랬어요. 이 일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해당됩니다. 어제 이후로 과거가 되어버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현재 내가 사명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들은 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좋은 일들을 잊어야 됩니까? 그것이 현재 내가 사명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안주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아, 지난주에 내가 교회에서 일하다가 칭찬받았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복받았지. 거기까지 좋은데 그것을 늘 추억하며 이번 주 오게 되면 일 안 합니다. 일 안 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지난주에 받은 복이. 하나님은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든 현재 사명에 집중해 방해가 된다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축복 몇 배로 더 줄 테니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받은 칭찬, 지난주에 받아온 물질, 왜 그것 떠오르며 현재의 직분에 소홀히 하느냐 이거예요. 이 시간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직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난 과거를 잊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잊어버림의 수많은 축복을 받았던 대표적 인물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의 주인공이죠.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잊어버림의 축복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41장 5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그랬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죠. 므낫세의 뜻이 잊어버리다 하는 뜻이에요. 잊어버리다. 내가 과거 형들에게 모함받고 종으로 팔려온 사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다가 모함받고 또 옥에 갇힌 사실, 이 치욕스럽고 정말로 어두웠던 모든 과거를 잊겠다, 잊어버리겠다 라는 결심으로 지은 첫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였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과거에 자신에게 닥쳐온 수많은 아픔들을 므낫세 잊어버린 결과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요셉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애굽뿐 아니라 전 세계를 양식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 일에 더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결국 횃불 언약의 핵심 내용 야곱의 70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케 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며 늘 분통 터져 있다면 절대 이 큰 과업을 요셉은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내가 당했던 아픔과 상처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한 미움과 갈등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픈 상처, 사람들과의 미움, 갈등들을 기억해봤자 현재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구속사 말씀의 사명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될 뿐인 것이죠. 이 시간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성도 간에 있었던 모든 갈등, 오해, 상처, 아픔들을 모두 잊으시는 잊어버림의 축복 반드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구속사 말씀의 푯대만을 바라보며 생명 바쳐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픈 과거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언약의 말씀만을 기억하며 앞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배 부흥은 우리의 손을 통해 올해 안에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기억함의 축복을 받은 에녹과 또 잊어버림의 축복을 받은 요셉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 모두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 이 축복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는 안 돼요. 스스로 기억함의 축복, 스스로 잊어버림의 축복이 잘 안 돼요. 아들들을 통해 이 축복을 받았다. 에녹은 자신의 아들 므드셀라를 통해 심판이라는 끝을 늘 기억하며 살았죠. 또한 요셉은 자신의 아들 므낫세를 통해 자기 과거의 모든 상처를 잊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으로 믿음의 아들들을 많이 많이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통해 기억함의 축복, 잊어버림의 축복을 우리 모두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도 안 돼요, 이게. 내가 전도한 영혼들, 내가 복음으로 낳은 믿음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성가대에 들어가고 찬양팀에 들어가고 교사하고 통역하고 봉사하는 모습 보면서 전도한 내가 내 아픔, 상처가 잊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우리의 신령한 무드셀라고 바로 우리의 신령한 므낫세가 된다는 사실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기억함의 축복 또 잊어버림의 축복을 모두 받게 될 때 우리에게 맺어지는 신앙의 최종 열매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범사의 감사입니다. 기억함의 축복, 잊어버림의 축복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는 범사의 감사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들은 날마다 기억하고 또 내가 받은 환난과 나를 미워했던 자들의 죄는 모두 잊어버리게 될 때 나에게는 비로소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솟구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 기억함의 축복과 잊어버림의 축복을 한꺼번에 다 받은 신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기억함의 축복과 잊어버림의 축복을 한 몸에 다 받은 위대한 신약의 선지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옛 지위, 옛 학벌들 모두 잊어버렸고 또 핍박당한 상처들까지 모두 잊어버렸고 오직 구속의 복음만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범사에 감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비결을 배웠다. 기억할 건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할 건 잊어버리는 은혜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라는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기억함과 잊어버림의 축복 그리고 그로 인한 감사의 비결을 가리켜서 또한 꾸준한 말씀 생활과 꾸준한 기도 생활에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이 이 큰 축복들을 받고 범사의 감사를 불러오게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은 바로 이 고백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게 바울의 고백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반대로 안 살면 다행이죠.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거예요.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나를 해하든 나를 매로 때리든 나에게 욕을 하든 나는 다 감사함으로 받겠노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주던 나에게 축복을 하던 감사함으로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신앙의 경지에 올라섰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구속사의 말씀과 간절한 기도로 거룩해지기만 한다면 모든 상황, 모든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내용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받으면요, 하나님이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다서 1장 14절, 15절 이 심판에 관한 계시를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영생 변화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요셉은 형제들의 모함과 애굽의 종살이 기간 동안 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에녹과 같이 또 요셉과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를 통해 나에게 닥친 환난들을 모두 잊어버리는 참 말씀의 사람, 참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의 제목이 끊어지지 않는 범사의 감사, 범사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오늘날까지 이 땅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 은혜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당했던 환난, 아픔, 상처를 잊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잡아 주셨사오니 저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은혜와 사랑 절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내가 받았던 상처, 아픔, 가난, 모든 어려움들을 한순간에 있는 기억함의 축복, 잊어버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끝까지 목숨 바쳐 두 배 부흥의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주인공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자자손손 이 기억함의 축복, 잊어버림의 축복이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들 될 줄로 믿사오며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한번 가시겠습니다.